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그의 서거 23돌세 즈음에서 세계 진보종인민들이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회고 국제위원회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세르비아에서는 전국적 범위의 회고위원회들이 조직된 것을 비롯해서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회고위원회들이 결성됐습니다. 각국 출판 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자주시대의 개척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 전략가, 령도의 거장, 세계 정치 원로, 인간 사랑의 화신으로 높이 찬양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왕국 국왕과 대왕후가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으며 여러 나라 정당, 정부, 성, 단체, 기관, 지역기구의 대표단들과 각계 인사들은 우리나라 대표부들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에서 오버이 수령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종하는 행사가 엄숙히 거행되고 기인의 인도네시아에서 김일성화 온실 참관식이 있은 것을 비롯해서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수백 차에 달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민 나라별 준비위원회들, 아프리카 나라 정당 단체들, 주체서상연구조직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아프리카 지역 인터넷 토론의 영원한 태양은 국제사회의 태양 칭송, 태양 흠모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해주었습니다.